같이 책 읽을까요? 허브스 낭독회. 허브스 낭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허브스 낭독회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아나운서부에서 기획,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5시에 업로드됩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김상훈 작가의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브스 낭독회를 새롭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시 제 차례가 돌아왔네요. 오늘부터는 다른 책을 읽을 거예요. 바로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는 책인데요. 책 이름만 들었을 때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 책을 접했던 게 아마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책 표지랑 제목만 보고서 미스터리 소설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책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조금은 당황했던 것도 같네요. 그때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느꼈던 감정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책을 읽는 내내 저는 저자에 대한 불신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제가 현실적인 편이라서 거짓말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흥미도 확 식어버리고 에이,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절대 안 믿으려고 들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믿지 못할 만큼 제게 정말 신비했습니다. 그럼 책을 읽기에 앞서 책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이 책은 김상훈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만큼 2011년, 출판된 지 꽤 시간이 흐른 책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책입니다. 책 소개를 보면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은 와칭으로 비로소 눈앞의 현실로 창조된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믿어지시나요? 내가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게. 중학생이었던 저는 믿지 못하고 흘려버렸지만 21살이 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저자를 믿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의 저자가 MBC 기자이자 앵커였던 김상훈 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지금 한대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지만 저의 최종 목표는 더 큰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는 것이다 보니 기자나 아나운서가 쓴 책이다 혹은 읽은 책이다 라고 하면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괜스레 내용이 더 좋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제 정말로 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보면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은 저자가 들려주는 내면 세계, 와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 들어보셨나요? 관찰자 효과에서는 만물이 사람의 생각을 읽고 변화하는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이 점에 주목해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민과 생각들을 살짝 바꾸어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 책을 쓴 작가님은 가족들의 잇딴 사망으로 마음의 병에 걸려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 책 안에 그런 저자의 치유 과정과 와칭에 대해 담았다고 하네요. 이제 책을 읽어볼까요? 저는 책 한 권을 끝까지 잘 못 읽는 편이라서 책을 읽기 전에 목차를 한번 훑어보고 제가 읽고 싶은 부분부터 읽을 때도 많은데요. 이 책도 목차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네요. 1부는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 2부는 나를 바꿔놓는 7가지 요술, 마지막으로 3부는 나 이상의 나 바라보기입니다. 아, 목차를 보다 보니까 C학점을 A+ 학점으로 돌려놓기라는 소제목이 보이는데요. 과제에 치이고 있는 저한테 지금 가장 절실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걸 읽어볼게요. 아, 못난 외모를 장점으로 바꿔놓은 한마디. 여기 읽어볼게요. 제 2부의 와칭 요술 6번째,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설득 원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책을 보시는 분들은 199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못난 외모를 장점으로 바꿔놓은 한마디. 나도 언젠가 입사시험 면접관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다.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누가 봐도 외모가 많이 뒤진다는 평가를 받을 게 뻔했다. 면접관들의 아미그달라는 저런 얼굴로 감히? 라는 불쾌 신호를 켜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제 첫인상을 보고 실망하셨죠? 저런 얼굴로 어떻게 감히 방송국에 지원하나 하고요. 첫인상은 타고난 거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끝인상만큼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뒷바라지가 필요한 일, 끝인상을 책임질 만한 일은 무조건 자신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감동했다. 그녀는 그 몇 마디로 면접관들의 불쾌 신호를 일거에 꺼버렸다. 그런 다음 자신의 외적인 약점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내적인 장점을 언급했다. 이것이 약점을 장점으로 뒤바꿔놓는 마술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당당히 합격했고 지금도 그 부서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약점을 숨기려 들면 오히려 더 커 보인다. 반면 스스로 드러내면 솔직해 보일 뿐 아니라 강점으로 둔갑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약점을 보완해주는 관련된 장점을 언급해줘야 한다. 약점과 무관한 장점은 언급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어느 음식점의 다음 세 가지 광고 중 어느 게 가장 마음에 드는지 생각해보라. 첫 번째, 우리 음식점은 최고의 인테리어와 최신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아늑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음식점은 최고의 인테리어와 최신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가 불편할 순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음식점은 전용 주차장이 없을 만큼 공간은 작습니다. 하지만 작은 데서 오는 특유의 아늑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자랑만 늘어놓아 신뢰가 가지 않는다.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스스로 약점도 함께 언급해 솔직해 보인다. 두 번째 광고를 다시 보라. 장단점을 동시에 언급했지만 장점과 단점 간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단점을 상쇄시키는 관련된 장점이 없다. 이번엔 세 번째 광고를 보라. 단점을 거론한 뒤 그 단점과 관련된 장점. 즉 단점을 상쇄시키는 특징을 함께 거론했다. 그래야만 단점이 장점이 된다. 실제로 사회과학자인 보너 박사가 조사해보니 사람들은 세 번째 광고가 가장 호소력 있다고 대답했다. 왜 그럴까? 음식점에 가고 싶어하는 고객의 관점에서 그 음식점의 단점을 보면 아미그달라의 불쾌 신호가 켜진다. 하지만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관련된 장점을 보면 불쾌 신호가 해제되면서 호감을 갖게 된다. 음식점이 작긴 하지만 작아서 오히려 아늑하군. 그럼 같은 물건을 경쟁사보다 30%나 더 비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첫 번째, 사실 이 신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30%나 더 비쌉니다. 하지만 훨씬 빠르고 공간도 덜 차지하죠. 두 번째, 사실 이 신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30%나 더 비쌉니다. 하지만 내구성과 전기 사용량을 따지면 비싼 비용을 뽑고도 남죠. 정답은 당연히 2번이다. 비용에 관한 단점을 언급했으면 역시 비용에 관한 장점을 언급해야만 고객의 아미그달라에 켜진 불쾌 신호를 해제시킬 수 있다. 개인적인 실수도 마찬가지다. 실수를 어물어물 덮어버리려 들면 실수가 더 커져 보인다. 그보다는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면 실수가 오히려 재산이 된다. 저도 카메라에 얼굴이 나오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카메라에 비춘 제 얼굴을 보면 단점만 보이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서 위축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괜찮아. 너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건 고맙지만 동시에 위로의 말이라는 것을 알기에 순순히 믿어지지는 않고 결국 제 자존감은 계속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제게 위의 사례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장점으로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작가의 말이 충분히 설득적이었기에 더 위로가 되었다고 느낀 것 같기도 합니다. 단점이 단점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단점이 있어도 괜찮다 라고 말해주는 게 더 위로가 된다는 걸 오늘 알게 됐네요. 오늘 함께 읽은 책, 왓칭 신이 부리는 요술.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정말 새로웠어요. 분명 한번 읽었던 책인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작가를 믿어보자 하고 읽었더니 하나하나가 모두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것도 작가가 말하는 왓칭의 힘이었던 걸까요? 책을 다시 읽기 전에 후기와 서평을 쭉 읽어봤는데 이 책을 통해 삶이 변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읽은 부분보다 그 앞부분은 더욱 신기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차분하게 읽어보면 분명 즐거울 거예요. 제가 느꼈던 감정을 꼭 여러분도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허브스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고송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HUBS